난 그림자를 드리워 눈물로 너를 그려보는 밤. 이 고운 얼굴도 네 목소리까지도 아직도 내 기억에 선명해. 쓰디쓴 시간이라는 약을 머금고 억지로 너를 삼켜내어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너는 여전해 웃음 지으며 나를 아프게만 해. 매일 가슴이 슬퍼 매일 눈물이 흘러 우리 추억들이 넉넉하게 남아서 너를 지울 수가 없어 미워할 수가 없어. 내게 다시 한번 돌아와 제발 나를 사랑해 줄래. 어두운 거리에 흐리는 적 따라서 밤새워 너를 헤매이는 밤. 이 좋은 향기도 나를 보던 미소도 아직도 이 거리에 가득해. 어제도 내 곁에 다시 돌아와줄까 너 걸음 소리 기다렸는데.